이 시간에는 청봉악단의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친근한 우리 원수님. 밝은 빛 뿌려주시는 그이가 항상 마음이 계셔 이 가슴 봄날 같네. 원수니 우리 원수니 친근한 우리 아버지 그 품이 제일 좋아라 그 햇빛이 꿈에도 그리는 그 품 따뜻한 종이 한 핏줄이 또 우리가 안겨 사네 원수니 우리 원수니 친근한 우리 아버지 그 품이 제일 좋아라 그 햇빛이 밝아라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의 빛발. 따르네 우리의 길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당이요 그대 있기에. 향도 하는 그 힘 없어. 주세요. 우리의 깃발 치어라. 이상 청봉악단의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